마냥 천리 떠나간들 너를 어이 잊을 수냐 마저 울고 넘네 춘향아 울지 마라 달래엿 꽃만 대장부 가슴 속을 울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단심 채찍 아래 굽힐 소냐 옥중에 열려주냐 이 도령이 돌아왔네 실 춤을 추네